UBS. 사적인 클래식. 반갑습니다, 여러분. 매주 화요일 여러분의 하루를 교양 넘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여기는 사적인 클래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곳, 그곳이 강의실이면 연회장으로, 노천극장이면 예술의 전당으로, 식당이라면 레스토랑으로 바꿔줄 클래식과 함께 여유로운 점심시간 보내는 건 어떠신가요? 예술은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고 흐름에 맞춰가기 때문에 적어도 유럽 사회의 정치, 경제적 변혁에 따른 음악 수요자의 변화가 음악 사조의 흐름과 작곡 양식의 변화를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여러분, 세상에 나랑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서 비슷한 명성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음악 사조보다 음악가의 생애에 초점을 맞춰 그들이 살아온 배경이 어떻게 음악에 묻어났는지 볼 예정입니다. 누군지 감이 오시나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크 시대를 빛냈던 두 음악가, 바흐, 헨델과 함께합니다. 그럼 바흐, 헨델과 함께하는 여섯 번째 이야기 얼른 들으러 가봅시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와 음악의 어머니 헨델. 본격적으로 두 음악가의 일생을 얘기하기 전에 바흐와 헨델의 음악을 들어보면서 왜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였는지, 헨델의 음악이 어머니였는지 알아봅시다. 우선 바흐의 곡들은 우리나라에서 피아노를 배운다면 꼭 거쳐야 하는 그런 필수 코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흐의 곡을 한번 쳐봤던 사람들은 알겠지만 오른손이 쳤던 멜로디를 한 두 마디 후에 왼손이 받아서 치고, 또 오른손이 새로운 멜로디를 치면 왼손이 따라가고, 뭔가 돌림 노래 같죠?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로봇같이 딱딱한 느낌이 드는데요. 하지만 피아노가 아닌 바흐의 다른 기악곡들은 사뭇 다른 느낌을 줍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굉장히 정제된 느낌이죠. 이게 바로 바흐만의 엄격한 대위법적 기악음악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전에 봤었던 것처럼 바로크 음악의 전반적인 특징이기도 한데 바흐의 곡은 특히나 깔끔 그 자체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바흐의 책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은 조율 방법인 평균율과 여러 음악적 스킬에 대해서 정립해놓을 정도로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요. 이처럼 현재 서양 음악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많은 특징적인 양식의 시작을 도래해서 아버지로 불렸던 것 같습니다. 헨델은 어머니라는 단어가 주는 부드러움처럼 화성법적 성악음악의 대가였는데요. 조금 있으면 울 것 같은 선율을 가진 그런 곡들도 많은 반면 신나는 곡은 진짜 정말 신나게 만드는 작곡가였습니다. 지금 들리는 이 곡도 오페라 리날도에 나오는 곡인 것처럼 헨델은 오페라를 정말 많이 작곡했는데요. 일생 동안 무려 50편이 넘는 오페라를 작곡했다고 합니다. 음악의 어머니라는 명칭을 얻은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정리해보면 바흐의 음악은 절제된 규칙 속에서 영혼을 울리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깊이 있는 음악으로 평가받는 반면, 헨델의 오페라 음악들은 그가 누렸던 화려한 삶과 인기처럼 매력적이고 감각적이어서 귀에 쉽게 들어오고 쉽게 친숙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바흐와 헨델의 일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종교음악의 거장 바흐와 헨델은 1685년에 북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바흐는 태어난 곳에서 활동하고 머무는 순수 국내파였던 반면 헨델은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는 사업가였죠. 이 차이점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흐는 첫 번째 부인과 사별 이후 재혼하며 두 명의 아내 사이에서 20명의 자녀를 낳아 양육비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급급한 월급쟁이 성직자였죠. 반면 핸델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음악가뿐만 아니라 무대 기획 및 연출, 미술 등을 맡아서 하며 성공한 사업가로서 부와 명예를 얻으며 살아갑니다. 바흐는 그래서 집에서도 잘 나가지 않는 완전 아이 성향이었지만 핸델은 상당한 다혈질로 급하고 과격한 성격 탓에 시샘하던 귀족들이나 라이벌 작곡가들과 논쟁하다 자주 주먹을 휘두르며 싸웠다고 하죠. 하지만 핸델의 이런 성격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영국에서 대성공한 핸델의 오페라가 성행하던 도중 존 게이의 거지 오페라가 떠오르면서 오페라를 좋아하는 귀족 사회과 풍자당하게 되는데요. 이 오페라가 일반 시민들을 위한 내용과 영어라는 언어적 경쟁 우위를 가져가면서 핸델의 오페라가 인기를 잃어갑니다. 그때 급하게 핸델이 방향을 바꿔 블루오션이었던 오라토리오를 작곡하게 되고 종교음악에 오페라를 입힌 형식에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되죠. 그 오라토리오가 바로 이 곡입니다. 이 곡이 처음 작곡되고 처음으로 국왕 조지 2세 앞에서 연주됐을 때 조지 2세가 감격받아 기립박수를 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아직도 영국에서는 연말에 모여서 이 노래를 들으며 기립하는 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됐다고도 합니다. 핸델이 오페라의 대가로 불리며 지내고 있던 와중 바흐는 작곡가로서 그렇게 큰 명성이 있진 않았는데요. 훗날 명성이 더 높아진 바흐는 살아생전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사망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건 두 작곡가 모두 백내장에 걸리게 됐고 백내장 수술을 같은 돌팔이 의사에게 맡겨 사망하게 돼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게 됐죠. 출생과 죽음은 같았지만 그 안에 살아왔던 배경이나 환경이 너무 달라 음악에서도 그 차이가 보였던 바흐와 핸델. 오늘은 데칼코마니인 듯 아닌 듯한 두 작곡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들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적으면서 바흐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며 음악을 했다면 살아생전 핸델과 협동 작곡을 하진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봤는데요. 만약 두 사람이 반대로 서로의 상황에 처하게 됐어도 같은 음악을 작곡했었을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며 오늘의 대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변하는 음악사에서 음악을 향유하는 사람들과 작곡하는 사람, 그리고 그 시대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사적인 클래식. 오늘은 조금 재밌는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그만큼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던 라디오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머리와 귀가 교양으로 한껏 풍요로워졌길 바라며 지금까지 해설가 임세윤, 디렉터 김주원, 엔지니어 김태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